남조선의 일본군 성뇌 피해자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뇌 피해자 및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.